POP's News. 2023학년도 1학기 서울 캠퍼스 복학생 및 신입생 대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1, 2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자정까지고 활동 기간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소속 대표자 1인을 포함한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팀 교육조교 모집 안내입니다. 근무기간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6개월간입니다. 접수기간은 3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범대학 RC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중 오늘 개막한 전국인민대회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이 경제성장 목표를 발표한 지 30여 년 만에 역대 최저치인 5% 안팎의 목표치가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비교적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내놓으면서 중국 정부가 여전히 경제 회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현 주 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주 69시간 연장안을 노동계약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혔던 비행들이 3년 만에 열리면서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가비용 항공사 티켓값이 뛰면서 대형 항공사와 격차가 좁혀졌고 일부 항공권은 오히려 더 비싼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달 진행한 아시아 여행 경비 관련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재 체감 항공권 가격을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선 여기어때 설문조사에서도 예상 경비보다 지출이 많더라도 일단 간다는 응답자가 30.8%였고 다른 28.4%는 여행지를 바꿔서라도 떠나겠다고 답한 수치로 보아 시민들은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항공권 가격에 부담을 느끼지만 비용보다 억눌린 해외여행 욕구를 해소하는 데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